안녕하십니까. 황목사입니다. 비밀의 제 시작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한국이 시끄럽죠? 그냥 이게 소란스러운 거기만 하면 좋은데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참, 걱정이 많아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이 미국이, 여기도 굉장히 지금 소용돌이 치듯 말이죠. 매일매일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여러분들 뭐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가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이란, 시리아 뭐 이런 나라 사람들 못 들어오겠다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중동 사람들이 꽤 많이 살거든요, 미국에. 근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 고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제 못 들어올 형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란도 화가 나가지고 뭐 똑같은 조치를 취했는데 아무튼 그 트럼프가 되고 나서 말이죠. 참, 미국 사람들이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뭐, 힐러리가 돼도, 뭐, 이 나라가 얼마나, 뭐, 개선될 것인가, 이런 질문 던졌을 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요. 딱히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트럼프는 좀 심했다 싶은 거죠. 뭐,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아가지고, 앞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태평성대는 고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민주 국가가 우리 법치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을 좀더더 낫게 할까 해서 법들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법 만들 때 심사숙고하고 막 의견을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을 제출하면 거기에서 찬반 토론을 막 하고 말해요. 그래서 뭐 하나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또 법을 시행해 봤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이 시민들의 삶에, 도무지 이익이 안 되는 거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폐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는 건데, 민주사회에서 법보다 이와 같이 행정명령이 더 우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그때 급하게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둔 건데, 마구 남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보다 영이 앞서는 건이 민주국가에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어떤 특별할 때에, 비상시에, 그때 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뉴올리언스에 물난리가 났다. 그러면, 뭐, 법으로도 뭔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겠지만, 급하게 행정명령을 내려서, 뭐 의료품, 의료 뭐 이런 지원은 어떻게 하고 말이죠. 또 급하게 그러면 이제 식수가 없으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고 또뭐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모아서 이렇게 구조요원을 보낸다 뭐 이런 거 급하게 뭐 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그럴 때 쓰라고 이제 행정명령이 있는 건데 이걸 자신의 이민자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 이걸 좀 잃어보겠다고 말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위를 막 사용해버린 거죠. 이런 걸 독재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많은 경우 정치에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젊은층들은 더욱 그래요.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뭐든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면 크게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여자아이들이니까 패션에 관심이 더 많은데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의 독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뭐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잊어먹었어요. 그 누구도 뭐 잘라버리고 말이죠.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그, 말안 듣는다고 잘라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도 연방법원에서, 시애틀 지역에 있는 연방법원에서,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말이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때부터 영이 법보다 앞섰던 게 문제라는 거죠. 4대강 파! 이러면은, 팔수 있어요. 이게 누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법원에서도 못 막고, 국회에서도 못 막아요. 영이 법보다 앞서고, 법보다 위인 거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간단 없이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권력서열이 여론, 그 다음에 의회, 그 다음 대통령, 이렇다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여론이 이렇게, 이민정책에 대해서 이게 도무지,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이다. 이렇게 막 하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그리고 또, 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판사들도 도무지 수긍이 안 된다. 이건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을 내려서 일단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했는데 한국은 이제 이게 잘안 되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국정농단 사건이 결국 터졌다는 거죠. 결국 터졌어요. 결국 터져가지고 이게 곰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최순실이 어느 한 여자가 갑자기 뭐, 딱 등장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시출 귀모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적된 거잖아요. 김무성의 말대로 새누리에 뭐, 최순실을 몰랐던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너서클이 있잖아요. 이너서클이 하나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정계, 재계, 뭐, 언론계, 뭐, 법조계, 학, 게뭐할거 없이 이너서클이 있단 말이야. 이 이너서클의 그 추악한 면들 그리고 또그 악마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영화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렇죠? 저도 엊그저께 또어더 킹이라는 거 보고 왔는데 검찰이 그렇군요. 뭐, 하도 이제 그런 영화들이 있어 와서 충분히 진작코 또 남기는 했지만, 진짜로 그런지 몰랐는데, 뭐, 사법시험 2차까지 되면 3차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영화에서 코믹하게 그랬는데, 3차는 면접인데, 가가지고 면접관 뺨을 때리지 않으면 그냥 붙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에 임용이 되면, 그때 바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박주선 변호사가 TV에 나와서 한번 말을 했는데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그려지더라고요. 펜트하우스 가서 그렇게 노는 장면 처음에 이제 검사가 임용으로 돼가지고 그런 그 이너서클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노는 거. 몇년 전에 한번 뉴스에 났던 건데 그 한국에서 그 스와핑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정확하게 스윙잉이라고 하는 거죠. 뭐 자기 그어뭐어 아무튼 이게 입에 올리기도 좀 더러워가지고 막 바꾸는 거죠. 짝들을 바꾸고 뭐 하고 그룹으로 모여서 뭐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하는 게 걸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몇년 전에 난 기사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도 저는 충격이어서 설교 시간에 몇년 전에 그 인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잡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사회 지도층 인사였더라라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 서민이나 빈민층은 없었어요. 다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었다. 대학 교수 무슨 뭐 판사, 변호사, 뭐 무슨 감독, 뭐 이런 사람들 있죠. PD, 뭐 이런 사람들. 사회 지도층 인사였더라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서 그런 짓들 했는데, 아무튼 이런 이너서클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짓들을 벌여왔는데, 이게 곰꾸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으면 단호한 모습을 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슈로 이렇게 말을 하면 정치한다고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뭐 넓은 의미로는 정치죠. 그런데 정치는 곧 삶이니까. 근데 실정 정치에 제가 뭐 나서서 뭘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정당의 그들의 정강 정책에 뭐 지지 표명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디테일한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노선, 뭐 이념 이런 거 별로 크게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이 막상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렇죠. 미리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 원주, 우리 차영배, 성도님께서, 우리 지금 방송을 안 들으시고, 이렇게 지금 카톡을 하고 계시네요. 삐 해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는 거죠. TV를 보니까 한국에서 장기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장기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 장기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최대 3개월 정도밖에 못 계신다네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하는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6개월째, 뭐, 이게 다 다른데, 점차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최대로 많이 받기 위해서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가면 첫 번째 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그냥 최고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최대로 많은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데, 또 병원에 옮길 때마다 새로 시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병원 신세를 막한 10년씩 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 수십 번도 다 옮기고 전국에 있는 병원을 다 돌아다니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큰 의미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쪽 측면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탄핵이 과연 될는지 말이에요.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하도 수상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좀 어떻게 전체 흐름이 약간이라도 비춰지거나, 물론 그것이 중계가 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 봤는데, 많이 보진 않고 조금 봤는데, 뭐 그것이 중계가 되지기는 해도, 녹화라도, 짐작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다만 민심이 여전히 들끓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법리적 다툼은 요식행위라고 보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뭐 정치적인 타협을 좀 보겠죠. 그래서 뭐좀 중보를 가할 사람들은 중보를 가할 것이고 좀 중보를 가했으면 하는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힘이 있는 사람은 좀덜 받을 거고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는 워낙 한국이 삼성 공화국이란 말을 들으니까 뭐제 개인적으로 예측건데 뇌물죄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 삼성에게 돈을 안 받은 검사가 있겠느냐 싶을 정도니까. 그렇고 그렇다면 박근혜 역시도 뇌물죄 정도는 그거로 인해서 벌을 받지는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뇌물죄는 형벌이 매우 중하죠. 그래서 다른 것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거 전에 탄핵 자체도 지금 어떻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될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저들의 움직임을 보고 뭐 그런 상태인데. 대선 후보들이 지금 벌써 그 대권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탄핵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힘을 모아서 박근혜 심판에 대한 언급을 좀 중간중간 매우 강한 어조로 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대권 행보하고 민생 행보라는 것만 하고 말이죠. 뭐 그러고 앉았다라는 거죠. 민생 행보는 여러분들 아시죠? 다 생쇼라는 거. 그렇죠? 생쇼. 근데 뭐 그런 거는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해요. 답답한데 아무튼 그래도 동시에 시간이 촉박하니까 동시에 우리 그 주권을 가진 시민들도 두 가지 다를 좀 생각을 해야 되죠. 정치인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바쁘고 머리 아프고 뭐 이랬단 말이지, 지금. 그런데 그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한 개인이 나서서 잘될수 있을까 의문이 가해지지만 그렇다고 안 하겠다 하는 것과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겠다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서구 선진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도 이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들을 동일하게 겪은 역사들이 있으니까 경험한 역사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대선 후보 가운데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적폐청산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전에 구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뭐 지지한다고 전 투표권이 없지요. 그렇지만 온라인상에서라도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뭐 경제 정책 같은 거야 뭐그아 그것도 여전히 이제 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들을 모색을 해서 얄팍하게 그 거시 경제 그러니까 먼그 길게 내다보고 이렇게 그 인민들이 전보다 다잘살수 있는 어떤 경제 철학 이념 등이 아니라 정말 오늘 그리고 내일 당장 당신들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 주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그 앞에만 쳐다보고 말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것들이야 뭐 전문가들이 그냥 하면 되고 다만 분명한 건그 이런 한국 사회에는 구조적 모순이 있는데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 보겠다 이런 적폐청산을 하겠다 구악을 일수하는 데 애를 쓰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다음에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이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사회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 괜찮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에서 받는 영향보다 사회에서 받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작금의 한국 기독교 교회라는 데가 구구적인 성향을 보이니까, 그대로 한국의 지금 구악을 답습해왔던 그런 세력들의 대변인 노릇을 했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끼어 있어서, 끼어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이와 같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끼어 있어서 중심을 바로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무장된 지식으로다가 미혹을 하고 또 저쪽에선 저런 그 힘을 발휘해서 미혹을 하더라도 정말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주님께서 말한 말씀대로 그대로 곧장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치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완전하게 실천할 수는 없어요. 실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완이나마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나마 그래도 성경에 있는 정신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지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성경이 어느 한쪽 측면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죠. 참 이거 안타까운 일인데 성경이 어려워서 그래요, 사실. 성경이 어려워서. 그럼 말이 어려워서인가? 예, 말이 어려운 점도 있어요. 신약에 와서 뭐 로마서 뭐 이런 건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고린도서 이런 것도 어렵고, 에베소서도 어렵고, 빌립보서도 어렵고, 갈라디아서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런 그 책들은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서 말들이 많죠. 그렇죠? 이런, 그 성경의 책들에 대한, 이걸 쓴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뭐, 갈라디아서 뭐, 주해, 갈라디아서 강해. 무슨 로마서 강해. 하여튼 이런 거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할 말도 많고 쓸 말도 많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쉽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은 건데,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말이 그렇단 말이에요. 말이, 가족보다,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의 표정을 떠올려 보고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심사를 짐작해 보자. 라고 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다른 성경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강조를 했거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유 중에 하나가 1.1획이라도 이걸 변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 말은, 이게 예수님은 이제 뭐, 인용하신 말들이 다 구약이니까. 그리고 그때, 예수님 시대라든가 초대교회 때 있었던 성경은 다 구약이니까. 구약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 히브리 말은 획과 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점 하나만 빼도 뜻이 확 달라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 역시 문학적 표현이라는 거죠. 뜻을 훼손하지 말라. 하늘 구속 승리를 네 마음대로 왜곡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지. 정말 글자 토씨 하나하나 그게 그거다. 옛날에 저, 야, 30년 전에, 40년 전에 막 그렇게 정말 목자들이 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축자 영감설에 그냥 한몰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경우 그 제가 방송에서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문학책으로 보세요. 문학책. 그러니까 이건 아트다.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언적 진술들도 있고 또 구속 섭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묘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다. 수사가 많이 동원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표현이라는 거지, 표현.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축자 영감설대로 읽으면 성경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뒤죽박죽이. 아니 성경 A 책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B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구약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고 신약 여기서는 저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속섭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책저 책이 주제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걸 낙권으로 봐버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통일성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통일성이 있다라고 먼저 전제하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읽다 보면 그 통일성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만약에 이제 A 책에서 나온 진술에 대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이 다른 책에 있는 해석과 충돌이 되고 그러면 이첫 번째 해석을 잘못하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 저긴 저렇게 써 있잖아. 하고 하는 건 그건 축자 영감설에 자기도 사실은 함몰되어져 있는 거죠. 함몰되어지는. 그런, 어떤 건 선언적 진술이기도 하지만 어떤 건 문학적, 수사를 동원한 묘사거든요. 그래서 그 묘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뜻을 읽어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늘 구속섭리를 깨달아내는 건데, 하다못해 우리가 신문을 읽어도 행간을 읽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글을 읽어도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찾아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님께서 자유 게시판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가 왜 반말했냐? 예수가 왜 반말을 했는가? 이건 그냥 우리 번역이에요, 우리 번역. 제가 여기는 미국은 다인종 국가잖아요.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니네 존댓말이 있냐? 그랬더니 존댓말 없대요. 월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존댓말이니? 존댓말 없답니다. 그 인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인도 사람들도 어른에 대한 공경이 대단하거든요. 니네 존댓말 있냐? 그랬더니 존댓말 없대요. 그러면 또 인도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니네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아버지나 엄마가 아니고 남일 경우 뭐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그냥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 이건 그냥 우리식 번역이에요. 우리식 번역.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그 치열하게 논쟁 벌이는 걸 두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면 니고데모의 말투가 굉장히 공손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비비 꼬잖아요. 야, 너 말이 되냐? 다시 태어난다니, 중생이라니, 거듭난다니, born again이라니, 어떻게 큰 사람이 어른이 돼서 엄마 뭐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말이야? 라고 비아냥거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깍듯한 존댓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번역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과 또 예수는 꼭 그렇게까지 행동을 했어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 김쌤께서 좀 초청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님을 다음 주 그 일요일 날 일산에서 우리 김태호 목사님하고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화식으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거라고 하고 우리 김노환 목사님께서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한 시간 정도 강의를 하실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유익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조 커뮤니티 철치죠. 작은 자교회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데 작은 자교회라고 치시면 바로 이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거든요. 게시판에 들어가면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주소하고 일시하고 시간하고 장소가 쓰여져 있거든요. 회비가 있습니다. 커피값이에요. 몇천 원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산에서 이제 하시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님을 우리 김쌤께서 초청을 해주셨어요. 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세요. 이게 몇 마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차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 김쌤께로 이걸 넘기고요. 김쌤이 막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면 제가 그래도 농담으로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목사 하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상대방의 그 언어로 잘 말씀을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티칭을 해보신 분이라 학교에서 가르쳐 보신 분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가 내 언어만을 가지고 마구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도 생각하고 상대방의 언어도 고려해서 상대방의 언어로 이야기를 참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 목회자들에게 그것이 그 참 필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우리 김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건 겸손이에요. 굉장한 겸손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되게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 언어만을 막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언어로 그렇게 잘 말씀을 하셔서 아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님 좀 가주시면 아니 가신다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노아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 그 여러 가지 비평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으신 우리 김쌤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통일로 밀어붙일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다른 진술들인데 라고 이제 반박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반박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개진함으로 여전히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라고 또 우리 김노아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익사이팅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우리 교회는 아시잖아요. 정말 목사 중심 교회가 아닌 거 여러분 이게 참 깨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점차 이제 깨지고 있잖아요. 많이 깨졌어요. 그렇죠? 많이 깨져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말해요. 우리 김쌤도 또 우리 김 목사님도 이렇게,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고 또 우리 비밀의 제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또 김쌤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님께서 궁금해하신 아,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니까 우리 신자들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follower of Jesus Christ 이러니까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병을 고칠 능력이 없는데 그런 거막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면서 본을 보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오셨단 말이죠. 도대체 머리 둘 곳도 없이 왜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만 했을까? 선교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따라 살아야 한다면. 물론 알고 있다.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메시지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들어는 보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도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좀 답답한 면이 있다. 정말 유치한 질문이지만 사복음서를 요즘에 최근에 읽고 계시는데 성경에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당시로의 자꾸 감정이입이 돼져서 내가 만약에 그때 예수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했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걸 질문으로 내놓는 교회죠. 비밀의 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뭐, 십자가에 왜 죽으시다니? 당연히 알지. 다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내가 당할 형벌을 그분께서 면해 주시는 거니까, 당연하지라고 말씀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건요, 주입식 교육에 의한 정답이 맞긴 맞아요. 주입식 교육에 의한 정답.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정말, 우리가 질문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을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을 면하게 해주실 수는 없었을까? 심지어 그가 판사신데, 그가 재판관이신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 건 사실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지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김쌤께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했고 또 그날 대화를 녹음을 해서 우리 김노아 목사님께서 팟빵 방송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거기 아마 올리실 것 같아요. 올리신다고 하셨나봐요. 그러니까 또 들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직접 가셔서 그때 이렇게 질문도 막 던지시고 하면 훨씬 더더 흥미진진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뭐 특별하게 주제를 갖지 않았어요. 주제 고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성경을 보는 시각, 이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요거를 조금,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의, 만약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화를 나누고 오늘은 방송을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모든 날이 주의 날이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대체 모든 날에 주의 날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일단 성경에는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말이 왜 튀어나왔냐면,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고, 나의 날이라고 이렇게 구약에 가서 보면 하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안식일 다음 날, 그렇죠? 안식 후 다음 날을 특정해서 그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그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이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주일 성수가 주일 성수가 문제점을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그렇죠? 심지어 이전 목사님들은 그 부흥회 같은 게 많이 있었을 때는 자꾸 다른 교회 부흥회 갔다가 교회에 이동이 잦다 보니까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 그 시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더 유명한 그 스타 강사를 모셔다 놓고 부흥회하고 뭐 이런 일도 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교회에 나오게 하고 말이에요. 그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날 모였을 때도 헌금을 걷었던 교회도 있었어요. 아, 그때 제가 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 헌금은 반드시 필요한 그 신자로서의 행함이다 라고 굳게 믿어서 그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헌금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목사들이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교인들은 뺑뺑이 돌려야 된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했거든요. 그래야 다른 거 신경 못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군대에서 하는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군대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막 군인들 뺑뺑이 돌리듯이 그렇게 뺑뺑이를 돌렸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처럼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딴지를 건 사람은 아직 제가 못 뵀지만 뭐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좀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이 점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가 방송 중에 영신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꼭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던졌다는 거죠. 전 차라리 그 가정에서 가정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무관하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무관하고 그때에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루신 것처럼 나타내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날로 삼아라 라고 하는 거죠. 가족 구성원 간에.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에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면 이웃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셔라 라는 말씀을 오히려 요즘에는 더 적극적으로 드리는 편이라는 거죠. 사실은요, 요즘에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랑이 잘 실천이 되지 않아요. 너무나 멀쩡한 집안에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냉랭하고 말이죠. 대화가 안 통하고, 대면대면하고 하는 일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TV만을 봐서 그런지, TV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사실 고백하는 말들을 들어봐도 그런 것 같고, 그래요. 또, 아버지와 아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딸 사이도 그런 것 같고, 또 부모와 자녀 전체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고 말이죠. 굉장히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살다가 말이에요. 부부간에 감정이 격해져서 이혼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뭐 그리 쓰러질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다시 주워 담고 그러는 게 사람이잖아요, 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극한 대립으로 일평생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 가정이 깨진 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실제는 미국이 더 많아 보이기는 한데 수치상으로는 한국이 미국을 앞질렀다라는 거죠. 실제는 여기가 더 많은 게 여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헤어진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니까 그게 그 헤어진 한 경우로 카운트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더 많아 보이긴 한데 숫자적으로는 한국은 다 결혼을 하니까 법적으로 해서 결혼식으로 하니까 숫자로는 한국이 그 이혼율이 미국을 앞질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집은 두 가족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사랑이 잘 실천이 되지 않는데 목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제가 신앙 상담 잘 하지 않아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뭐 뜨막뜨막하게 이렇게 해오시는데 정말 많을 때는요, 한 달에 대여섯 번도 돼요. 대여섯 번도 되고 적어도 뭐한 달에 하나 둘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하나는 있죠. 2주에 한 경우는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율법이 있고 엄마는 엄마의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같은 경우는 부모가 가진 율법으로 자녀를 재요. 이렇게 가로 몇 센치, 세로 몇 센치 막 재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자로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자식을 거기다 꾸겨 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저를 어떻게 아시고 달라스 사시는 분인데 연락을 취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가서 뵀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말씀을 나누다가 뭐 잠깐 만나 뵀지만 이분이 뭐 이렇게 주장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뭐 주장이 뭐 모르는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수긍할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저보다 나이가 더 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저 말씀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까? 저 말씀이 우리 이민자들의 후세들에게, 2세들에게 전달이 될까? 아니, 설사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말하면 저게 전달이 될까 싶어서 제가 다른 경우를 예로 들어가지고 단어 선택이 중요하다, 언어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10살만 차이 나도 세대의 인식 차이가 분명하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이념적이어서 그 말씀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들의 윤리관, 저들의 인생관, 저들의 세계관에 스며먹을 수 있을까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더니 아우, 뭐, 이렇게, 그 말씀이 이렇게 당신한테 이제 이렇게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볼 때가 가정에서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자녀들과의 대화나 아내하고의 대화,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의 대화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설사 성경을 근거로 한 바른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교리가 사람보다 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리로 사람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그 잘못을 저지르고는 하는데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건지, 그리고, 사회가 급변해서 그런 건지, 지금, 예를 들면, 60대는 자신들이, 대개가 이제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윤리관, 뭐, 가치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개 40을 지나면서는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이제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제 40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40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전에는 불혹이라고 했잖아요. 불혹이 좋은 말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나쁜 말로 남의 말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남의 말안 듣는 거죠. 나도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 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요즘엔 서른만 넘어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10대, 20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그 무엇이 60대는 그때 이전에 형성된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50대하고 40대하고 30대하고 20대하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정확한 말로는 다른 세대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잖아요. X세대니, Y세대니, N세대니, 무슨 미세대니, 미제네레이션이니, 미세대니, 뭐 별의별 말들이 계속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저는 컴퓨터 게임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의 정신 세계를 간단 없이 이렇게 비판할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저지른 잘못이 컴퓨터 게임을 하면 잘못이다. 컴퓨터 게임을 하면 아이들을 망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독된다 뭐 이런 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라고는 것이 우리 애들을 보면 그래요. 여자애들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컴퓨터 게임을 어렸을 적에 했어요. 근데 컴퓨터 게임을 사줄 수가 없어서 여기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고 쓰는 나라거든요. 중고 물품이라도. 그래서 자기들이 쓰던 중고 컴퓨터 게임기를 아주 싼 값에 내놔요. 그러면 키키의 원숭이가 이렇게 걸어가고 하는 거 어렸을 적에 그걸 10불에 제한 애가 어디에서 여기는 그라지 세일이라고 해서 집에서 그라지가 차고잖아요. 거의 차고를 안 쓰고, 물건 같은 거 막, 이렇게 쟁여두고 하는 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그거 막 꺼내놓고 이제 헐값에 팔아요. 옛날에는 이제, 옷값이 지금보다 비쌌으니까 옷도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빨리빨리 커니까 옷도 막 25전, 50전, 50센트 이렇게 막 팔고 그러면 그거 사다 입히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10불 주고 그런 거 사다가 이렇게 하겠는데, 애들이 중독이 안될 수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말리지 않았는데 중독이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해요. 그러니까 재미로 즐길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게임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컴퓨터 게임을 해서 발생했던 그 나쁜 사례들을 쭉 열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만을 가진 부모들이 자녀들이 만약 컴퓨터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 하다가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요즘에는 옛날처럼 뭐 바깥에는 들로 막 나가서 뛰어놀고,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가서 막 아이들끼리 이거하고 저거 막 놀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 시장 바구니 뭐 목에 이렇게 둘러매고 그 날개라고 하면서, 그리고 조그만 거로 고무줄 매다는 거총 만들어서 양피 나서 총싸움도 하고, 나무로 칼 만들어서 칼싸움도 하고 뭐 이러고 놀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놀거든요. 학원도 다니고 바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는데, 컴퓨터 게임조차 안 하면 아이들이 도무지, 어른들은 자기들의 성장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어디다 풀 데가 없고, 아이들이 뭐 재미를 누릴 게 아니라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제공하는 어떤 정보들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아이들의 삶을 재단하고 판단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 뭐냐면, 경우들 보면 상당히 많은 경우긴 한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만큼 생각을 할줄 모르니까, 그리고 내리사랑이지 치사랑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때 이제 자기 생각을 넓혀가는 과정이거든요. 넓혀가는 과정. 처음에는 부모만이 우주였다가, 세계였다가, 친구들하고 이제 10살 넘어가면서, 미국엔 12살, 3살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친구가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세계가 확장되고 하면서, 부모가 말했고 보여줬던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어떤 그 괴리 같은 것도 느끼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 내 새끼가 그렇게, 내 아이가 그렇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가는 과정을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내 생각을 그 아이에게 주입을 시키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가진 법을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시기를 그것이 문제라고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것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내 아이, 그리고 나와 내 배우자, 나와 내 이웃의 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거라면,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날이라고 하는 거, 주일성수를 얘기하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일요일 그날에 예배를 좀안 드려도 괜찮다. 차라리 아이들과 또 배우자와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고 사셨으니까, 나름대로 머리와 마음속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넣어주신 그 사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아무래도 자녀들과 배우자와 나누게 되겠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실천에 자꾸자꾸 실천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하늘 섭리, 하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승환님이 답을 주셨는데, 시간의 주인이 하느님이시란 뜻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시간을 하느님 만드셨다라는 거죠. 만드셨다. 그런데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어차피 이해하는 데는 인문학적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용어 선택 그리고 그 선택한 용어에 대한 이해 설명 등이 필요하잖아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시간을 누가 살아가고 있죠?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안식일이 나의 날이라고 했지만 그 안식일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냐고요? 그 안식일을 누구더러 살라고 하셨냐고요? 우리더러 살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살라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그 축자연감사대로의 해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이라는 구원을 누리라고 하는 거라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걸 누리려면 그 안식을 쉼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구원, 그 구원이라는 평안이라는 죄로부터의 해방된 상태를 누리려면 아니 누리는 건 누가 누리는 거냐 말이에요. 내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내 시간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만드셨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요, 그게. 그날이 나의 날이라고 했지만, 그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건 나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나의 날이라고 했고, 주일로 대체를 시켜버렸으니까, 주일 성수라는 주일 성수란 말이 한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가 주일 성수라는 율법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제 대체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다 보니까 모든 날을 주일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만든 말들이 나름대로 개혁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시는 양반들이 이제 이런 말을 쏟아낸 거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삶 속에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이것도 그런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그냥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성수랑 똑같은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실 건데요? 여러분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요즘 이용하냐면 뜻만 다하고 마음만 다하기를 원한다니까요. 뜻만 다하고 마음만 다해요. 안 움직이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손에 안 보려고 하잖아요. 죽어도 사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내 주머니를 털었을 때 행복감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고 하는 눈물의 고백을 흘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의 감사와 찬양이 내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막 흘러 넘치듯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 즉 세속적인 것, 땅의 것들, 영속적이지 않은 것들.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로 사용했다라면 맞아요. 주의 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시간이고 공간이고 물질이고 뭐다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 거가 맞아요. 그렇죠. God owns everything.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성경의 진술이 그래요. 성경의 선언이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걸 우리더러 사용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름을 우리더러 붙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사시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모든 날이 나의 날. 이 말씀을 왜 오늘 이렇게 드리고 싶냐 하면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는 게 너무 관념적으로 되지 않는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삶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되게 주체적이지 못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되나요? 내가 뭘 기획하고 뭘 생각해서 뭘 이루죠? 까딱 잘못하면요, 주의 날인데 내가 훼손한 게 돼버리잖아요. 주의 날인데 감히 내가 감히 내 날로 사용한 어떤 자책감이 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살아가는 게 모습이 관념적이 될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그렇잖아요. 혹시 주의 뜻에 어긋나면 어떡할까?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께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잘못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죠. 당연한 거죠. 저도 지금 잘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전에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해석을 잘못하실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잘못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을 좀 잘못한다고 해서, 요것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물고문 시키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퇴장을 치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마흔에 하나 감안매를 드실 것이냐? 안 드실 거란 말이에요. 기특하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기특하다. 그런 일들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발라스에서 우연찮게 가끔 사람을 만나면 여전히 이전에 제가 그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거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하면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양반들이 굉장히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은요 아직도 요원하다. 질문 자체가 없어요. 질문 자체가. 자신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저에게 이전에 질문이 와서 아마 방송에서 답을 해드렸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드렸나? 아니면 무엇인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때를 얻으드나 못 얻으드나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매일같이 이렇게 다니시는 거죠. 근데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아마 이전에 교회를 다녔든지 아니면, 성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대학생 두 명에게, 이렇게 그 성경의 기술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들었는데, 답을 못했다. 즉,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변호를 하지 못했다. 그게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을 해왔는데,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땅에 유리하는 벌을 받을 건데, 가인이 겁내했단 말이죠. 그렇죠? 겁내했는데, 가다가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나를 죽일까?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가인 말고 다른 사람이 있죠? 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첫 조상인데, 가인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있죠? 라는 말을 그 대학생들한테 들었대요. 근데 그거에 자기가 설명을 못했다, 당신께서. 그래서 저에게 이제 질문해 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냐? 라고 했었을 때,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해요. 그럼 뭐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의에 이르게 됐다고 했는데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 건또 뭐냔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그 안식이 일하지 말지니라 해서 쉼이고 그 쉼은 그 평화의 상태고 뭐 구원이고 뭐 이렇게 그 악으로부터 그 악의 형벌로부터 해방된 상태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그렇게 제가 제 언어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거죠.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안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냐는 거죠. 누가 물어봤을 때, 야, 니들 일요일날 쇠가 빠지게 나가서 교회 가서 맨날 뭐 봉사한다며, 그러나 집에서 교회 안 가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일주일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시원하게 여름에 맥주 한캔딱 따면서 난 가족들과 맛있는 거 먹고 쉬고 있는데 내가 너보다 더잘 쉬고 있는데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해주시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주의 날이라고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내 삶의 행동 주체라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머리로 생각을 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그렇지 않으면 매우 관념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 창조하신 게 아니냐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질서라는 걸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 질서대로 운행이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일용할 양식을 누가 만들어요? 농부, 어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로 그, 먹거리가 생산이 되는 거죠. 그 질서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그걸 누가 생산해요? 실제적으로 농부, 어부.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정말 흙으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른 건 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지만 사람만은 우리가 만들자고 만드셨다며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이시니까. 근데 뭐 이렇게 뭐그 몰라요. 모르지만 좀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관해서는 어떤 그 다름 속에 담겨져 있는 특별함 이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이스라함에 있게 되고 이스라함에 있게 되고 이스라함에 있게 되는데 사람만큼은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이르셨다고 이제 제가 창세기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사람이 탄생이 되는 거냐 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행위 주체가 여러분이라 했고요. 그렇죠. 시간이 여러분께 주어졌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 여러분께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걸 주셨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라고 로마서 5장이 돼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해 나가시면 사시자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뭐 예배에 굶주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예배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정말 제가 너무너무 답답한 현실이 착하고 가난하고 또 종교적 권세도 별로 없고 사회적 힘도 별로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배에 올인해야 되고 예배에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고 예배와 뜻과 마음과 뭐 정성을 다해야 하고 뭐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너무 관념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실천할 건데?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교회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정성을 다 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고?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리고 유명하신 목사들이 맨날 말한 것처럼 교회 딱 들어왔을 때 세상 생각은 다 거기다 놓고 와라 이런 거요? 아니, 그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그 세상 생각을 100%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요, 그렇게 할수 있지 않아요. 컴퓨터가 아니라니까요. 머릿속에 있는 요 생각을 딜릿해가지고 싹 없애고, 딜릿이 한국에선 이 컴퓨터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없애는 거잖아요. 지워버리는 거. 요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요 파일을 딱 지워내고, 아니, 요거를 씌워서 딱 지워내고, 이렇게 돼지는 존재냐고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라고 치자고요. 자영업자라고 치시자고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너무 장사가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요번에 서울 경기가 그랬다면서요. 그 대형마트는 70% 수준이었고, 예년에.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30% 수준이었다면서요. 경기가. 아주 급감했다는데요. 장면 보여준 거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그 생각을 어떻게 싹 지워요? 수리수리 마수리 내가 지워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으나 그게 지워져요? 그래도 잘안 지워질 텐데 있잖아요. 그런 존재도 아닐 뿐더러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요?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지난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생각하고 반성해라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한 거잖아요. 생각해보고 생각해봐라. 지난 시간 동안에 살았던 삶들을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을 거 아니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어긋나게 사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봐라라는 거잖아요. 그걸 왜 두고 와요?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많은 목사들이. 굉장히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사람이 컴퓨터가 아닌 이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날이 나의 날이다. 이렇게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날들을 내게 주셨다. 어느 날까지? 안식일까지.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모든 날은 나의 날이다. 그 날은 내가 산다라는 거죠. 내가 산다. 어떻게? 주의 날인 것처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실천해 나가면서 산다. 행위 주체는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나다. 그리고 그 행위의 성격은 뭐가 돼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기독교 교리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저것을 더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리가 사랑을 저해하는 것이 되면 그 교리를 적용시키지 마라. 적용시키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제가 한국 기독교계를 바라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은, 전혀 안 변한 것 같은 온라인상에서 보면. 변하는 모습이 좀 있어 보이지만 여전히 기존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은 잊지 않고 있고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질문도 하지 않고 여러분 질문하지 않는 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라고 돼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이 쉬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 존재가 했다고 하는 그 일이 보여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역사 가운데 그게 보이세요? 안 보이죠. 신이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이 뭘 했다고 하는데, 바람처럼 휙 지나간 것밖에 더 돼요? 그렇잖아요. 바람처럼 바람 같은 거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깨달아요? 그 일을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 당연히 질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오늘 2017년 2월 초순에 이 대한민국 어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이 합니까? 라고 질문이 던져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존재일까? 아니면 내가 출애굽하는 그 상태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마구 퍼부으시는 그 상태를 목격하고 있는 그때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상태일까? 등등의 질문이 필요하잖아요. 왜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이 던져져야 보이지 않는 존재인 신께서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봐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내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던지지 않고선 도저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기록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날이다. 심지어 안식일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날이다. 그리고 모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백하실 거라면 모든 날을 안식의 날로, 구원의 날로, 죄로부터 해방의 상태를 누리는 그 평화의 날들로, 시간들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려고 했었을 때 조금도 방해받지 않는, 어떤 율법도 사랑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편견도 그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안식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안녕히 계십시오.